신명기 33장 8절에서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주의 둠임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로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멘. 레위기 공부를 하겠다고 광고를 해놓고 제가 좀 아픈 관계로 지금 3주예요. 를 못하고 넘어간 것 같습니다. 또 제가 다른 일정이 있어서 지금도 계속하기가 어려운데 6월, 7월에 어쨌든 레위기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레위기는 출애굽기로부터 이어지는 구약성경의 새 역사입니다. 타락한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대안의 커뮤니티를 부르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설계의 구상을 밝히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우리 성령의 능력 안에 살아가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에게도 역시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애굽의 장자를 치고 홍해를 가르고 그리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며 그리고 불뱀과 전갈들로부터 하나님께서 높이 달린 구리뱀으로 우리에게 은혜의 표를 삼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비전으로 삼아서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하나님이 우리의 우편의 그늘 되시며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세우고 그 법도를 가르쳐 우리를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출발이고 그리고 우리를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그대로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는 것, 그리고 이 세상 속에 그 하나님의 부요하심과 그 깊으신 은혜의 덕을 이 세상 모든 피조물과 만물 가운데 다시 전하고 확산시키는 것,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이고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문장이 좀 길으니까 여러분이 어디까지 따라오다 멈췄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그런데 레위기를 하는 한 제가 이것을 계속 반복할 것이고 여러분은 또 나왔다 안 나왔다 하겠지만 수료하는 분들은 오늘만 나온 거죠? 네, 뭐 알아서 하이소. 네, 인터넷에도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성경 한 권을 여러분이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조각조각해서 하나님과 접속하고 말씀 안에 살아가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만 성경 한 권을 그 통째로 이해하고 그 말씀 안에 내가 빠져들어서 그 말씀에 젖어든다는 건 굉장한 유익이에요. 매일매일 말씀을 따서 큐티를 하잖아요. 그것은 갖다가 나한테 먹이는 것과 같아요. 근데 그거는 한계가 있죠. 그죠? 예. 큐티는 내가 라면 한 개씩 매일 먹는 거라면요. 성경을 통짜로 읽는 것은 아주 라면 공장에 취직을 해버리는 거예요. 아주 라면이라면 그냥 물려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의 구조 안에 내가 그냥 퐁당 빠져가지고 아주 물이 베어드는 그런 경험이에요. 그래서 제가 주일도 어지간하면 이제 말씀 강해를 하는데 처음 나온 분들이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계속 따라가기가 사실 쉽지 않잖아요. 좀 멋진 주제를 가지고 쉽고 와닿는 얘기로 매번 하면 좋은데 그러면 항상 이렇게 조각조각 끊어져요. 네? 한석봉 어머니 썩 떨듯이 이렇게 항상 썰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하나로 쫙 펼쳐지면 그 안에 담겨진 첫째, 하나님의 그 부요하심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어요. 에베소서, 골로새서, 그리고 그 신약성경의 주옥과 같은 서신서들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누리게 하신 우리의 부요하신 그리스도, 그의 영광과 충만의 그리스도, 그의 몸에 장성한 완성태로서의 그리스도, 그 넓이와 깊이와 길이와 그리고 그 크기가 어떠함을 깨달아 아는 그 은혜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는 힘과 능력,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맛보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출애굽기에서 레위기로 이어지고 그리고 약속의 땅,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냥 출애굽은 출애굽에서 끝나고 이제는 니들이 알아서 하세요 라고 내어버려지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광야에서 어떤 사람들은 뭐 불뱀에 물려서 죽고 어떤 사람 불평하다가 넘어지고 어떤 사람들은 레위인의 칼에 맞아 넘어지고 어떤 일은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넘어지고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흩어지다가 그냥 사그러져 버린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건 하나님의 시와 종이 있고요, 처음에 계획과 설계가 있고 그리고 그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어주신 대속의 심장이, 그 스피릿이 있고 그리고 이를 통해서 완성해 가실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성취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역사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인생에다 비유하는 이유는 우리의 인생의 역사도 바로 그런 구원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 인생에도 이제 언젠가는 석양 노을이 빗기겠지만 말이에요. 석양 노을이 빗기는 우리 세대들도 슬퍼할 이유는 없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건축 설계가 끝나는 것은 죽음이 아니라고요. 아름다운 건축물의 탄생이지. 그렇죠? 추수의 들녘에 마지막 낫을 대는 것은 이 곡식들의 죽음이 아니라고요. 이제 풍성한 결실과 수확의 시작인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런 어떤 완성된, 그 완성이라는 말에는 풍성과 부요함이 있어요. 그리고 순도와 정결함과 거룩함이라는 것이 언제나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는 거룩하다 그러면 왠지 뭐 유화감처럼 느끼죠. 그렇죠? 남자 성도들은 약간 좀 나이롱이래야 뭔가 좀 인간적인 것 같고, 늘 성형시키고 새벽이고 밤이고 교회만 간다 그러면 뭔가 좀 덜 떨어진 것 같은, 뭐 어떻게 홀리홀리하고 살 수 있나, 그런 의미가 아니죠. 정결하고 순수하고, 그건 순도가 높고 밀도가 빼곡하게 차있고 그리고 영감과 통찰력과 그리고 영향력과 또 그 안에 자체적인 면역력과 스스로 온전해지는, 그렇게 충만하게 되는 내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그걸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양으로 생명을 얻고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부요함과 풍성함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디아스포라의 사람들은 자존심은 높고 그리고 과거지향적이며 그러나 자존감은 낮은 경우들을 많이 봐요. 내가 지금은 좀 이렇게 하고 살고 있지만, 네. 제가 우리 강 목사님 저희 아들도 그랬고요. 강 목사님을 처음 보고 교역자들 중에서 아, 인품이 제일 낫대요. 왜 이런 얘기를 하나 여러분이 지금 짐작을 못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강 목사님이 그 사모님하고 이제 저한테 처음 인사를 하러 와서 그 사모님이 있길래 제가 조크를 했어요. 강 목사님이 벽이는 이래봬도 이렇게 성품이 좋다고 그랬더니 그 사모님이 있다가 바로 받았어요. 목사님 보기도 멋있어요. 아, 그렇습니다. 그 사모님이 그 자존감이 높은 거예요? 아니면 팩트가 그런 거예요? 네, 둘 다죠? 네, 팩트도 멋있어요. 강 목사님이 팩트도 멋있는데 그 차도 안에를 얼마나 깨끗하게 닦았는지 정말 아직도 세차 냄새가 나거든요. 지금 2년 됐는데 1년 된 차 사서 1년 됐거든요. 근데 아주 멋있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자존감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모님이 우리 신랑 왜 보기도 멋있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할까? 제가 이제 한번 속을 떠봤거든요. 그랬더니 보기 멋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좋구나. 근데 이제 목회자들이 좀 살다 보면은 물론 자기들이 가진 비전이나 포부나 꿈이나 이런 것들은 다 있는데 어느 순간인가는 그 꿈이 거위의 꿈처럼 나에게는 꿈이 있죠. 왠지 슬퍼.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내 인생의 중심을 드리겠다고 내가 그런데 왠지 슬퍼요. 가슴이 아픈 거. 왜 그러죠? 근데 생각하면 왠지 눈물이 나고 싶어. 특히 우리 디아스포라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요. 이 광야 같은 세상에나 방황할 때에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이런 광야에. 오케이 좋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네. 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것이 내게는 전부와 같습니다. 다 좋은데 놓치는 것이 있다고요. 우리가 목적을 향해 달린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일이 있다는 것,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피날레에 정말 팡파레가 울리고 영광, 그 공중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릴 때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그 완성과 그리고 그 길을 가는 동안에 우리가 맛보는 그 부요함과 풍성을 우리가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많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예.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성전지대를 가봤는데 여기 아직도 안 가본 분 계세요? 내가 손들어 보라고는 안 할 거니까 가세요. 오늘 끝나고 가면서 한번 갔다 가세요. 네? 여기서 딱 5분이면 갑니다. 교회 이제 한 층 올라가 있어요. 두 층밖에 안 올라갈 것 같기 때문에 이제 거의 다 올라간 건데 그래도 한 층 올라갔는데 성도님들 중에 어떤 분은 가서 굉장히 크네요. 그러시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차가 그런 분도 있고요. 저는 그 두 마음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한 층만 더 올라갔으면 옆에가 조금 몇 발자국만 더 됐으면 유초등부도 조금 더 넓겠고 유아유치부도 조금 더 넓겠고 중고등부도 조금 더 넓겠고 그 앞에 뭐요 그 회사 이름이 만도 만도 팍 사버려가지고 체육관으로 만들었으면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와가지고 뛰놀면서 어하나도 재밌게 하고 그럴까 그런 생각도 들다가도 아니야 우리 소심한 디아스포라 사람들이 제가 정말 십몇 년을 틈만 나면 초기부터 우리가 플랫폼 교회가 건축 우리 교회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그 얘기만 우리 성도들이 다 이렇게 딴전 피우고 저에게 하신 말씀 이해해요. 이해해. 아니 그 얘기 갑자기 하면 우리가 여기서 다 지금 나그네로 살고 있는데 무슨 책임을 질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겠느냐 말이에요. 성전 부지에 기도하러 갔는데 자녀하고 이제 걸어서 거기까지 갔어요. 제가 이렇게 잘 보이지 않는 눈을 이렇게 해가지고 걸어서 갔다가 우리 초기부터 있었던 집사님 내외를 우연히 거기서 만났어요. 너무 반가워요. 너무 반가운데 그 집사님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그래도 계속해서 노래를 부르시니까 그리고 땅을 찾고 없고 그러지만은 또 찾고 또 찾고 또 찾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 아니냐 덕담을 해요. 그 말이 너무나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그렇게 눈물겨운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시작하니까 사실은 뭐 한국이나 어디로 보면 우리가 지금 1,000명 넘는 공동체예요. 그리고 그 교회터 하나 이렇게 해놓은 게 그렇게 대단한 일은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돈 버는 사람들이 장사하거나 뭐 사업체 하는 데 있어서 융자도 좀 얻고 해서 하기로 시작하면 한 6개월이면 건물 하나 또 딱 짓잖아요. 대단한 일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일을 한다는 것은요 작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한마음교회 교회 건축하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교회 건물 옆에다가 1.5배 되는 곳에다가 선교센터 지을 거. 우리가 기득권 주장하지 않고 정말로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지어서 봉헌합니다. 뭐 솔직히 자세한 건 모르겠어요. 그래도 땅이 우리 거니까 우리에게 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드는데 그래도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드리겠다 하나님께. 그랬더니 벌써 이렇게 눈독 들이는 선교단체들이 많아요. 지난번에 CTS 부사장님도 오셔서 이거 나중에 다 편집해 주세요. 오셔가지고 목사님 거기에 우리 CTS 사무실도 하나 넣어주세요. 그래서 아 그럼요. 또 좋은 기독교 언론에서 이런 선교적인 걸 하면 좋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노력하거나 뭐 아니면 정말 부족한 가운데서도 하다 보니까 눈물겹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요하심의 프로젝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을 부요케 하시는 하나님의 프로젝트와도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어떤 야구 감독이 그랬어요. 70몇 살 먹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선수들에게 직접 헌것 데리고 그리고 저녁 늦게까지 하고 어떻게 그렇게 지냅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얘기하시다고요. 제가 야구 안 했으면 아마 벌써 죽었을 거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분이 암도 걸렸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있었어요. 저 이거 안 했으면요. 이 목적의식이 없었다면 진작에 죽었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직업과 직장과 자녀교육과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우연히 여기에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에 엮여 있는 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큰 그랜드 플랜 안에서 그분의 부요하신 우리를 약함 중에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부요케 하시고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온전하고 놀라운 계획 안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스피릿입니다. 스피릿. 그 스피릿이 뭐냐고요?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스피릿입니다. 한국 사회도 소통과 공감이 화두가 된 지가 오래됐어요. 만약에 소통과 공감이 없다면 한 사회에는 뭐가 될까요? 끝없는 민원 집단밖에 될 수가 없어요. 제가 한국 사회에서 보고 느낀 게 그건 그런 거예요. 가난한 사람과 부한 사람은 있기 마련입니다. 많이 배운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그리고 지금 기회를 얻고 있는 기득권자와 지금 기회를 잃어버린 실업 자들을 포함해서 그런 이들이 있게 말입니다. 노령 인구가 있고 젊은 인구가 있고요. 그리고 건강하고 밝은 사람들인가 하면 병약하고 시험과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할까요? 그들이 서로에게 대한 소통의 통로가 있고 그런 공감대와 공통점이 없다면 말이에요. 예? 지금 옛날처럼 충신이 운이 되는 그리고 애국사상이 운이 되는 그런 전쟁시대도 아니고 식민지시대도 아니고 무엇을 통해서 그들이 소통하고 그리고 그들 안에 어떻게 물보다 진한 피가 어떤 그 피보다 진한 하나됨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말이에요. 예? 소통과 공감이라는 것. 우리가 죄인 된 백성이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어떻게 이루어갈까요? 하나님과의 소통, 하나님과의 하나됨,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스피릿의 공유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것이 레위기의 정신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의 백성을 시내산 안에다가 시내산 앞에다가 머물러 있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레위기의 스피릿을 불러 넣어 주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설계.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그러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그랜드 플랜 안에 너희가 있고 나의 스피릿을 너희가 가져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노예하다가 힘드니까 나와서 어디 그냥 한 땅떼기 얻어가지고 예? 귀농해서 그냥 살다가 어떻게인가 뿌리 내리고 내가 그러기 위해서 부른 것이 아니라 열방의 제사장 나라, 나의 거룩한 백성, 나의 꿈을 위해서 너희를 불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성막을 주십니다. 성막. 거룩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 거기에서 그들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이것은 단지 그냥 비나이다, 비나이다, 신령님께 비나이다. 군대 간 우리 아들, 월남 간 우리 아들, 이란과 중동 간 우리 아들, 그리고 저 멀리로 시집 간 우리 딸.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사장 나라, 그분의 그 구원의 설계에 합당한 하나님의 부요함을 살아내고 온 세상 가운데 전염시키고 전파할 바로 그런 묘종, 그런 그루터기, 그런 마중물, 그런 씨앗, 그런 등대를 이루기 위한 말이죠. 바로 그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받고 하나님께 바로 그 고백을 올려드리는 그 바로 그 예배의 정신. 저는 이것이 생명 예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선 말이죠. 기드온의 성화처럼 이렇게 불꽃이 살아서 흔들리는 그런 하나님의 스피릿이 우리 안에서 타오르는 거 말이에요. 제가 다음 주에 미국의 시카고에서 뭐 벌써 오래전부터 예정된 거죠. 목회자 세미나를 합니다. 세 분이 디아스포라 목회자하고 세 분이 한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죠. 저는 가서 항상 이 얘기를 하죠. 한국에서 온 분들은요. 이게 교회들은 크지만 좀 이렇게 설득력이 좀 적어요. 우리는 야전이잖아요. 야전. 네. 디아스포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팍 하면 이게 스프릿이 팍 살아요. 네, 뭐 넘어갑시다. 뭐. 자기 교회에서 인정 안 해주면 어쩔 수가 없지. 하나님은 성막을 통해서 사람에게 오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 제사, 제물을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한 관계를 맺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 하나님의 스피릿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전달되는 과정이에요. 이 성막은 우리들에게 신약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의 보좌, 그 피 흘리심, 그 자기를 찢고 내어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큐티할 때 하나님과 접속하는 통로가 있어야 된다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말씀을 묵상함이 허사예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성막의 지성소를 통해서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고 지성소에서 나를 만나라 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를 우리는 제물을 드리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표현함으로 해서 그 하나님을 뵙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에는 5대 제사가 나오고요. 무슨 제사예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대 제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7대 절기가 나오는 거예요. 7대 절기가 뭐예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이제 퍼져가는, 영향력 있게 부유하게 퍼져가는 중요한 복음적인 절기들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안식일, 안식년, 희년, 그리고 꼬헬 제도. 이것이 은혜의 그 수준이 깊어져가고 그 은혜의 열매가 온 열방으로 퍼져나가게 하는 영향력. 이게 레위기를 통해서, 그 예배 공동체를 통해서, 출애굽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부요한 프로젝트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개괄이고요. 시간이 좀 갔지만 저는 오늘 사실은 레위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이 왜 레위기라는 이름이 붙었느냐? 이 레위 지파, 이스라엘 야곱의 열두 아들 중에서 두 번째? 레위가 두 번째예요? 세 번째. 예. 루벤, 시몬, 예, 레위. 이 레위라는 이름이 왜 하나님 앞에 그 예배 드리는 상징처럼 되었는가? 하나님 앞에 왜 이렇게 복된 이름이 되었는가? 모세오경에는 위대한 이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그들이 부른 유명한 축복의 노래가 유명한 노래가 등장합니다. 창세기, 아까 읽은 것은 신명기죠. 예. 창세기 34장에 보면 열두 지파의 아버지 유명한 야곱이 마지막에 죽기 전에, 아니 창세기 34장이 아니고요, 창세기 49장에 이제 거의 마지막에, 예, 50장까지니까 창세기 49장에 5절에서 7절까지인데 49장은 야곱이 마지막에 죽기 전에 유언을 하면서 그 열두 아들들에게 유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축복과 저주를 알려주는데 거기에도 이 레위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 위대한 아버지 야곱의 마지막 얘기 중에 레위가 나오고 그리고 이 신명기 33장에는 이제 모세가 또 하나의 위대한 이스라엘의 아버지 모세가 이제 세상을 떠나면서 다시 그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축복하고 노래를 불러요. 그래서 창세기 이 49장은 야곱의 노래, 그리고 신명기 33장은 모세의 노래. 근데 거기에 레위가 둘 다 나오는데 첫 번째에 나오는 레위는 야곱이 저주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 구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오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멘. 왜 그랬을까요? 야곱에게 대해서, 야곱이 레위에 대해서. 창세기 34장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제 세겜에 머무르는데 그 야곱에게는 딸이 있었습니다. 그 딸의 이름이 디나죠. 그런데 그 세겜의 추장, 하몰의 아들, 이름도 또 세겜이에요. 그가 이 세겜의 추장인데 이 세겜이 이 야곱의 딸인 디나를 보고 그만 한눈에 반했습니다. 반했는데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이 시골에 있던 디나는 이 세겜에 가서 쇼핑도 하고 새로운 문물도 구경하고 너무나 들떠서 돌아다니다가 그만 그 세겜의 눈에 띄게 됐는데 이 세겜이 디나를 집으로 끌어들여서 성폭행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 디나와 결혼을 하겠다고 하는 거죠. 그때의 그 디나의 오빠들, 야곱의 아들들이 격분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격분한 게 시므온과 레위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음모를 꾸밉니다. 오케이, 결혼하는 거 좋은데 니들은 이방인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다 할례를 받으니까 너희도 할례를 받아라. 그러면 우리가 혼약을 하는 걸로 하겠다. 그랬더니 이 세겜의 남자들이 전부 다 할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할례 받고 사흘째가 되던 때 남자들이 할례를 받고 옛날에는 부싯돌 같은 걸로 그냥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고통스러울 때에 이 레위는, 시몬과 레위는 그 마을을 습격해서 남자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남자들을 다 죽일 뿐만 아니라 아내들을 죽이고요. 아내들을 죽일 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죽이고요. 그리고 수많은 재물을 약탈했습니다. 야곱이 그 얘기를 듣고 너무나 놀라서 그들을 꾸짖고 그리고 일가족이 거기에서 도피를 합니다. 결국 그 레위의 분노와 그리고 혈기 때문에 한 마을을 쑥대밭이 되고 야곱의 가문도 패가망신의 순간을 맞게 된 겁니다. 야곱은 임종 때에 그 레위의 폭력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주를 하는 거예요. 블랙 히스토리, 한 가문의 블랙 히스토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창세기 49장 7절에 그 야곱의 레위에 대한 저주를 보면 그 저주의 본문이 상당히 독특합니다. 뭐냐면 그 두 아들을 저주하는 게 아니라 그 두 아들의 분노와 혈기와 노기, 그 광기어린 분노를 저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열두 지파 가운데서 그들이 모여 살지 못하고 흩어서 유랑하게 만들어 버리겠다고 그렇게 저주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그대로 실현이 됩니다. 그러나 신명기 33장에 보면 오늘 읽은 말씀 다시 한번 열어주세요. 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레위에 대하여는 일러수되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므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아멘. 예, 이건 저주예요, 축복이에요? 예? 아, 우리 말을 모르시는 거예요, 지금? 예? 주의 둠임과 주의 둠임과 우림이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예, 우림은 빛이라는 뜻이고요. 둠임은 온전함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이 앞에다가 이렇게 대고 있던 겉옷이 에봇이라는 건데, 예, 그 나중에 기드온이 순금 에봇을 만들어서 그걸 또 금송아처럼 음란하게 섬겼다는 얘기가 사사기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빛과 온전함을 가리키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주사위처럼 던졌던 게 바로 이 우림과 둠밈이에요. 이것을 가슴에 찬 제사장들이 이것을 차게 되거든요. 이것을 가슴에 찬 주의 경건한 자, 즉 하나님의 경건, 하시드, 이 말은 헤세드라는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말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지속적으로 사모하는 사람, 그런 경건한 사람이라는 호칭을 레위에게 주고 있어요. 그리고 빛과 온전함을 가슴에 달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예배자, 거룩한 제사장으로 그들을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뭐가 이렇게 순식간에 달라졌을까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들의 인생의 운명 역전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네. 저주와 그리고 분노와 노기와 그리고 살해와 폭력과, 그러므로 우리가 저주 받을 수밖에 없던, 그래서 이 땅에 흩어져 살 수밖에 없던 우리들을 말이죠. 그 출애굽 백성들이 결국은 흩어져서 파라오의 노예가 돼서 사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들의 운명이 역전되어서 빛과 온전함을 가슴에 안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온전하게 사모하는 경건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터닝포인트는 출애굽기에 바로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위태로웠던 순간, 출애굽 공동체가 역사 속에서 사라질 뻔했던 때, 그 뭐냐면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시고, 그들은 모두 다 옷을 빨고 3일 동안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이죠, 존재적인 죄인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순간 그들이 갑자기 오만방자해집니다. 눈에 뭐가 씌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들이 옷도 빨고 은혜롭게 기다리고 있던 그들이 갑자기 불법을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청천하늘의 날벼락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존재적인 죄인이니까. 영적 숭고한 그 놀라운 사건들을 앞에 두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은총을 누렸는데 갑자기 금송아지를 만들자고 그러는 거예요. 아론이 그들을 견딜 수가 없어서 너희들의 가락지, 금붙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갖고 나오게 했던 그거 다 가져오라 그랬더니 전부 가지고 와가지고 그걸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세속적인 교인과도 같아요. 보이지 않는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조금도 견디지 못하는 세속적인 신자들 같아요. 우리는 아론의 교회가 아니라 바로 모세의 교회를 이루고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오면서 보니까 개판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스피릿이 아니에요. 뭐 물이 없다 불평하고, 그 다음에 먹을 게 없다 불평하고, 만나주니까 고기가 없다고 불평하고, 그건 차라리 양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다시 반역하고 방자해진 그들은 어디 가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들판을 던, 그 말씀의 판을 던져가지고 아주 박살을 내버렸어요. 그리고 금송아지를 부수어가지고 갈아가지고 물에다 개어서 우상 숭배자들에게 다 마시게 했습니다. 독하죠? 네. 니들이 기대던 우상이 어떤지 마시나 보라고요. 물에다가 개어가지고 마시게 했습니다. 그래도 그들이 방자하게 굴자 모세가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편에 선 자는 앞으로 나와라. 여러분 나오겠어요? 초록은 동색인데 다 같은 죄를 범했는데 여호와의 편에 선 자는 앞으로 나와라. 아무도 안 나오는데 그때 레위의 자손들이 나오는 거예요. 분노와 폭력의 도구가 되었던, 그래서 아버지 야곱에게 저주를 받았던 레위의 자손들이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쓰임받을 줄 모르고 그때 모세가 칼을 들고 이쪽에서 저쪽까지 다니면서 칼로 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3,000명을 거기서 속아내요. 레위인들은 거기에서, 그건 아픔의 순간이고요. 비록 정향이지만 내 몸이잖아요 여러분. 예? 내가 죽을 병에 걸렸다고는 하지만 내 몸이잖아요. 내 몸에다가 칼을 대는 것이 어찌 그것이 편한 일이겠어요. 그러나 정향을 드러내지 않으면 어떡할 거예요. 다 죽는데 제사장 나라에 꿈도 없고 아말렉 족속처럼 광야에서 그냥 이렇게 음란하게 남의 등이나 처먹으면서 사는 짐승과 같은 존재들이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부름받지 않았죠. 레위인들은 그렇게 그 아픔을 딛고 쓰임받았습니다. 모세가 그날 레위 사람들에게 복을 주었습니다. 기분 좋았던 거 아니에요. 모세도 하나님 앞에 가서 저들을 구해달라고 자기의 목을 걸었어요. 하나님, 저를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주세요. 저는 그게 응답받았다고 믿습니다. 모세가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는가, 어떤 사람은 뭐 반석치다 혈기 부려서 그랬다고 그랬는데 저는 그렇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가 하나님 앞에 자기를 걸었거든요. 자기를 걸었어요. 나를 생명책에서 지워주시고 저들을 구원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모세가 기분 좋았던 거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 서서 이 하나님의 역사를 세울 사람들 앞으로 나와라. 그때 레위인들이 앞으로 나온 거예요. 모세가 레위 사람들에게 복을 주었습니다. 오늘 여호와께 너희가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사야서 65장 8절에 보면은요, 축복에 대한 최고의 설명이 나옵니다. 축복을 즙으로 설명해요. 즙이 뭐예요, 여러분? 예, 농부들이 포도를 다 수확하고 시시하게 보이는 그 안 좋은 포도들을 다 버리려고 하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버리지 마라, 그 안에 즙이 있다 말해요. 즙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 아무리 하찮게 보여도 그 나무가 진액을 만들어낸 것이다. 그 안에 맛이 있고 향이 있고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사야도 절망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루터기는 하나님이 남겨주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다시 싹을 일으키리라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본주의에 눈이 멀고 물질에 눈이 먼 이 세상이 첫 복음과 첫사랑을 버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이 멀어져가지만 그러나 그루터기는 남겨있어서 주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즙 같은 생명을 뽑아내실 거라는 거예요. 실패했다고 낙심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레위의 그런 저주는요, 다시 하나님 앞에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1장에 보면 이제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을 분배해요. 하나님이 기업을 줄로 재어서 기업을 분배해 주십니다. 그런데 야곱의 저주는 실현되었습니다. 레위 지파는 흩어져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축복은 실현되었습니다. 흩어지되 하나님의 스피릿을 가지고 하나님의 편의 선자로 흩어져서 하나님의 위대한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하나님의 성막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을 드리고 그 예배의 정신을 가진 레위인으로 흩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들은 열두 지파 가운데서도 도피성들을 이루고 살았어요. 구원의 도피성들을 이루고 요단강을 가운데다 두고 동편과 서편으로 여섯 개의 도피성, 레위인들은 이를 받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바로 우림과 둠밈을 가슴에 찬 경건한 은혜의 사람들로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도피성이요, 하나님의 빛과 온전함을 사모하는, 이전에 우리가 불법을 자행하고 저주받았던 레위와 같은 인간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에 드러낼 그러나 변화된 레위인, 전에는 저주로 인해서 흩어졌다면 말이에요, 내 꿈이 깨졌고 우리의 가정이 어려워지고 우리 인생의 전망을 알지 못해서 우리가 흩어졌던 인생이라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흩어진 사람들, 하나님의 도피성으로 살아가는 레위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자,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자. 이것이 레위인들의 운명이고 그리고 이것이 레위인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레위기가, 이 레위의 정신이, 이 예배의 정신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 얘기했어요. 목사님, 우리 디아스포라는 주일날 은혜 못 받으면 죽어요. 어디 디아스포라 뿐이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예, 우리에게 생명 예배가 없으면 죽은 것 같아요. 예배는요, 그냥 일주일에 살다가 힘드니까 주일 알아서 잠깐 이렇게 어깨 기대고 갔다가 가는 것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안식일, 안식년, 희년, 그리고 꼬엘,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그 부요하심이 영향력 있게 선포되는 그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흩어진 레위인 되어서 하나님의 스피릿을 저 나르면서 그 그리스도의 부요함과 풍성함을 이 세상에서 증거하고 하나님의 성막 지성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물 되신 그 모델을 따라서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그런 예배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